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대양절에 쯤하여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에게 14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대표단 단장인 세이드 메흐디 줄라이 제1부총리소가 전달했습니다.